모든 게 궁금해질 때 Tell me Oh yeah, oh yeah 아야, 아야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Text me I get it.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